대화 한국어 버전 황금빵.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메리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나르시사라는 딸이 있었죠. 메리언은 매우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딸 나르시사는 엄마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보다시피 외모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죠. 하지만 가장 신기한 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나르시사, 빵 굽는 것 좀 도와주겠니? 하! 완전 싫어요! 밀가루가 제 밝고 빛나는 눈을 흐리게 하면 어떡해요? 나르시사, 이 씨앗 심는 것 좀 도와주겠니? 저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랬다가 제 아름다운 손가락이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게다가 제 얼굴에 튀면 또 어쩌고요? 사실 바로 이게 나르시사의 문제점이었어요. 자신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구원자들이 그녀를 찾아오곤 했어요. 나르시사의 미모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같이 무례하게 거절했어요. 어제 찾아온 남자들은 왜 내쫓았니? 꽤 괜찮아 보였는데. 엄마, 설마 진심은 아니죠? 그 중 한 놈은 눈이 요만했어요. 새눈 같았다고요. 그리고 다른 한 놈은 코가 엄청 컸고요. 재채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놈은... 아니,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들 아주 착해 보였으니까 말이야. 아가, 외모가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엄마도 저에겐 왕자나 기사 정도가 마땅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어느 날 나르시사가 자고 있을 때 메리언은 그녀의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여쁜 딸, 어쩜 이리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울까. 하지만 너는 지나치게 네 외모밖에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을 꾸던 나르시사가 웃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엄마 메리언은 깜짝 놀랐죠. 아유, 귀여워. 우리 딸 아주 재밌는 꿈을 꾸고 있나 보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르시사는 입가에서 미소를 머금고 키득거렸어요. 어서 이거 먹으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줄래? 그게 있잖아요. 정말이지 환상적인 꿈이었어요. 있죠? 한 왕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황금 마차를 타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입은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황금이었어요. 참 웃긴 꿈이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게 됐는데 그것도 전부 황금이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만 쳐다봤잖아요. 나르시사, 내겐 딱히 환상적인 꿈같이 들리진 않는구나. 그저 아주 자기중심적인 꿈이잖니. 엄마,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집에서 먹는 이런 음식보다 더 대단한 걸 먹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금으로 만든 빵 같은 거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불쌍한 나르시사의 엄마는 딸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두 명의 친구가 나르시사의 엄마를 찾아왔죠. 그들은 멜리와 테리였어요. 셋은 아주 오래된 친구였죠. 하지만 테리와 멜리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둘은 사실 마법의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리언은 이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었죠. 테리, 멜리, 너희들 보니까 너무 좋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오래됐지. 어떻게 지냈어? 나야 물론 잘 지냈지. 사실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 내 딸 나르시사 말이야. 그 애를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메리언은 멜리와 테리에게 나르시사 얘기를 하며 그녀의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글쎄, 금으로 만든 빵을 먹고 싶다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나르시사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그럼 좋겠네. 그렇지 않아? 뭐 상관없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겠지. 이제 그만 다른 얘기하자, 우리. 얼마 뒤, 멜리와 테리는 메리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밤, 메리언과 나르시사는 잘 준비를 했죠. 엄마, 저 진짜 그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 거 있죠? 나르시사. 그리고 다음날, 나르시사와 메리언이 집 앞 정원에 있던 그때 아름다운 황금마차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마차엔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었고 믿을 수 없이 눈부셨죠. 마차가 멈추고 그 안에서 잘생긴 청년이 내리더니 나르시사를 바라보았어요. 나르시사는 잘생긴 그의 얼굴에 마치 숨이 막혀버렸죠. 엄마! 엄마! 제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려나 봐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나르시사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누구시죠? 제 이름은 테런스예요. 저는 행운의 천사죠. 따님의 이름과 미모는 전 세계에서 아주 소문이 났답니다. 여기 당신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럴 수가. 네, 저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결혼할게요. 뭐라고?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잖니. 이런 결혼은 안 돼. 말도 안 돼. 부자잖아요. 게다가 잘생겼고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테라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말한 뒤 나르시사는 마차에 올라탔고 그녀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천사와 함께 떠나버렸어요. 열심히 달리던 그들은 어딘가에 다다르더니 마법의 포탈로 들어갔어요. 그 포탈 안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죠. 마차는 이리저리 사정없이 흔들렸고 나르시사는 매우 겁이 났어요. 맙소사! 이게 뭐죠?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조금만 참으면 곧 다 끝날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차는 다른 포탈을 지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황금궁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 나르시사는 깜짝 놀라게 되었죠. 우와, 여기 진짜 아름답잖아. 역시 나는 불을 가질 운명이었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원하시는 게 뭐든 이곳에 다 있어요. 눈부시게 예쁜 드레스부터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까지도요. 이 성엔 없는 게 없죠. 우와, 마차를 타서 그런지 음식 얘기에 엄청 배고프네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들 중 하나 먹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인사요. 이분은 멜리사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져다 줄 거예요. 반가워요, 나르시사. 당신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유, 이걸 어째? 많이 배고프시구나? 오세요. 어서 식탁으로 가시죠. 음식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나르시사가 본 적 없는 훌륭한 요리들이 식탁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음식들이 전부 너무 훌륭해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답니다. 이 잼은 루비로 만들었고, 샐러드는 에메랄드로, 그리고 그쪽의 빵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황금빵이라니! 정말 훌륭하네요. 이 잼이랑 먹으면 더 예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나르시사는 빵 한쪽을 집어 루비 잼을 올리고 한 입 크게 베어물었어요. 아야야! 너무 딱딱하잖아! 이거 못 먹겠어요. 왜냐면 진짜 금으로 만든 거니까요. 아주 질 좋은 금으로요. 하지만 못 먹겠다고 하시면 은으로 만든 걸 드릴까요? 은이라고요? 차라리 다른 걸 드시지 그래요. 전 그냥 평범한 빵이 먹고 싶어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우리 페아의 부인이 될 분은 오로지 금으로 된 것만 먹어야 해요. 오직 최상의 것만 먹어야 하니까요. 나르시사는 음식을 훑어보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려버렸죠.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전부 다 훌륭한 음식들인데요. 그럼 여기 황금 감자튀김을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저와 결혼하게 되면 이런 모든 음식을 먹어야 해요.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싫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한테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멜리사와 테런스는 서로를 바라보고 윙크를 주고받았죠. 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야 집으로 보내드려야죠. 테런스는 훌쩍이는 나르시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마차 안에서 나르시사는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엄마에게로 달려가 슬퍼하던 그녀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 엄마 좋았어요! 나르시사? 오, 귀여운 내 아가. 널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니. 어,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옳았어요. 외모와 부는 다가 아니더라고요. 먹을 수 없는 황금빵은 쓸모없었고 또 그 남자는 꽤 잘생기긴 했지만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가, 그게 평소에 네가 남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니? 이제 알아요. 그동안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지금이라도 실수를 깨달았으니까 말이야. 가자. 뭐라도 맛있는 걸 먹여야겠구나. 그렇게 그날의 계기로 나르시사는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천천히, 그리고 또 끈기 있게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변해갔답니다. 어느 날 멜리와 트리는 다시 한번 메리언을 찾아왔어요. 안녕 얘들아. 그래서 말해줘봐 메리언, 나르시사는 요즘 어때? 메리언은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르시사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황금빵이 먹고 싶지 않은가 보네. 그렇지? 근데 이제 테리, 가만 보니 너 그 천사와 많이 닮은 것 같아. 아, 내가 무슨 소리를. 네가 그럴 리 없지. 너인 이렇게 착한데.